이제 팬팬님이 아 저요? 네. 네. 그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은데 공교롭게도 1주년 특집에 이어서 2주년도 카우보이 비밤 애니메이션인데 진짜 근데 이거가 다 두 분 다 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보긴 봤어요. 요즘도 가끔 봐요. 저는. 1화부터 26화까지 다 보셨어요? 과거에는. 극장판도? 물론 다 봤죠. 보긴 봤어요. 다 보셨다니까. 다. 저는, 아, 진짜 이게... 저는 봤어요. 아, 딱 20년 전에 나온 1998년도에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에반게리온 이후로 이거를 가장 좋아했어요. 그리고 에반게리온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되게 종종 자주 보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카우보이 비밥을 굳이 하고 싶었던 이유는 최근에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예전에는 이게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가끔 돌더라고요. 너 이 애니 아니? 이런 페이지 맞아, 같은 맞아, 걸로 맞아. 해서 가끔 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느낀 게 석호 같은 데 가면 예전에는 카우보이 비밥으로 코스프레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 그걸 보고 아, 그럴 수밖에 없죠. 10년도 아니고 20년인데 고인물 아즈만가 대왕 이런 것도 이제 완전, 완전 고전이란 말이에요. 그쵸, 정글은 아, 언제나 하래와 구. 어 진짜 그렇네. 요새 누가 디지캐럿 이런 거 얘기하면 알아? 디지캐럿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 애니메이션이 정말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물론 에반게리온이지만 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카우보이 비밥이고 엄청나죠. 일단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길어요. 네. 이거를 다 보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TV 애니메이션이고 한 편당 20분 내외로 끝나도 26편에 23편, 22편 사이에 극장판이 있어서 그 극장판이 또 따로 개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총 그게 그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네, 사이에 있는 일이었었는데 아, 천공의 뭐시 천국의 문 천공의 에스카플로네 아니고요. 에스카플로네 천국의 문이었었는데 근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얼마 안 있다 오네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됐을 때 오는 2070년 2070년대를 한참 남았네. 기반으로 뭘 한참 남아.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 더 그러니까 어떤 우주적 충격으로 인해서 지구를 떠나게 된 사람들이 이제 태양계에서 여러 가지 행성들을 지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로봇은 아니고 뭐라 그럴까 이 기체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야? 이 기체 비행 우주선 비행선 애니메이션 비행 애니메이션 스페이스 오페라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거 괜찮다. 스페이스 오페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건데 로봇 같은 건 안 나오는데 각자 좀 운영하는 기체가 있고 그게 비바포라고 해서 처음에 등장 인물이 제트랑 스파이크 두 사람이 나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의 직업은 현상금 사냥꾼이고. 그렇죠. 네. 처음에 야 근데 비밥은 언제 나와? 전 진짜 그 생각했어요. 주인공이 비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카우보이 비밥이 저도 이걸 들었을 때 카우보이 비밥 그래서 비밥이라는 사람의 카우보이인데 언제 나오나 이 사람은 우주 카우보이인데 근데 딱 이 애니메이션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진짜 스페이스 카우보이 스페이스를 떠돌아다니는 카우보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총 26화로 돼 있고 중간 극장판이 하나 있고 각 에피소드가 다 다른데 이제 에피소드가 진행될 때마다 인물들이 하나씩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그 스파이크 스피겔 그리고 제트 블랙, 페이 발렌타인, 아인, 에드워드. 애드 너무 귀엽지. 이 중에 개도 있죠. 네. 에드워드. 웰시코기. 이거 보고 웰시코기 사신 분들 좀 있으시던데. 저도 그러니까 그 웰시코기라는 존재를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렇게 귀여운 개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되게 똑똑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물론 그쵸. 여기 천재의 개로 나오긴 하지만. 근데 도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우보이 비밥이라고 해서 카우보이가 실제로 나오는 건 정말 드물고 그쵸. 제가 세봤는데 다시 보면서 한 네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카우보이가 나와요 실제로? 카우보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 그 약간 현상금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약간 서부극을 네. 사실 가져온 수준이라고 보는 네, 정도가 네, 제일 네. 그 비밥이 그 재즈나 블루스에서 많이 쓰이는 그 비밥, 그 비밥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음악이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음악도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리고 이게 되게 뭐랄까요?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홍콩 누아르나 완전 아날로그적인 서부극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벤치마킹을 잘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뭔가 군데군데 왕가의 영화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장면들이 맞아요. 있죠. 되게 홍콩 네온 이런 느낌도 많이 나고 음악도 맞아요. 조금 그렇게. 심지어 여기는 고다르나 페데리코 펠리니 영화를 오마주한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건 근데 그 영화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찾기 되게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변태들이야 이거 어떻게 찾아. 근데 찾아가지고 막 리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팬팬님처럼요? 본인 얘기 그렇게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성의 평론가 좋아하시겠네. 정성의 평론가 근데 이거 봤을까? 봤겠죠? 보기는? 봤을까? 홍콩 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봤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비공식적으로라도 보셨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뭐 제목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압권인 거는 영화 음악이 그동안에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칸노요코라는 엄청난 작곡가가 작곡을 전체를 맡았는데 네.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그러니까 당대의 레전드 재즈 뮤지션들과 블루스 뮤지션들 음악과 그들의 이름을 차용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풀어놨어요. 이 애니메이션 자체에서. 표절 시비가 한번 있지 않았나요? 표절 시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칸노코를 파다오면은 네. 표절로 끝이 나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어요. 표절 시비가 있었는데 정말 크게 있었고 한두 곡도 아니고 비밥이 그랬나요? 네, 비밥. 비밥에서도 비밥? 있었는데 준 비밥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후에 했던 것들에서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죠. 다시 음악이 좋은 얘기를 죄송합니다. 진짜 딱 이 애니메이션이 하드보일드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쵸. 그리고 여기 나온 음악들이 너무 유명해서 국내에 아마 뭐 이것저것 CF나 이런 데서도 나 이 음악 들어봤어 이 음악 들어봤는데 하면 그 중에 한 뭐 한 6할 5할 정도는 그죠. 비밥을 전혀 모르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여기 쓰인 음악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쵸. 탱크 같은 그 오프닝 메인 주제곡이 그렇고 그리고 옛날 재즈나 블루스 클래식 이런 것들을 잘 편곡을 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표절 시비가 좀 붙긴 했었지만. 굉장히 잘 편곡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약간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이 애니메이션을 되게 어렸을 때 봤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후반 고등학교 초반에 봤었는데 네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뭐 서부극이라고 해도 딱히 그때 서부극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시기가 20세기 소년이나 뭐 에스카플로네 같은 것도 그렇고 좀 그런 예전의 향수가 많이 남아있는 거를 미래 세계와 겹쳐서 이렇게 네네네. 접점을 만드는 애니메이션들이 되게 유행했었던 것 같고 그중에 네. 가장 뛰어났던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향수와 미래의 불안감이 잘 녹여져 있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러면 어떤 재미로 보셨어요? 그냥 음악이 너무 좋았고 일단은 그때 약간 허세가 좀 들어서 재즈를 이게 약간 그런 맛이 있는 게 허세 때문에 저는 어릴 때 볼 때 약간 어른 흉내내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성인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으로 네. 뭐 엄청 폭력적이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서 자체가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애수의 어떤 과거가 있는데 지금은 좀 네. 가볍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어느 순간은 과거에 직면하는 순간 다시 그 애수가 숨겨져 나오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계속 있으니까 약간 담배 이렇게 피면서 약간 이런 맞아. 애수에 담긴 그런 비밀이 담긴 그런 약간 나 그래서 이걸 안 좋아하나 봐. 왜? 혀세 부리기 싫어서요? 아 그러니까 그 정서가 안 와요? 저는 카우보이 비밥을 보면서 내내 어디가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잘 만들고 뭐 작화도 좋고 연출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왜 이렇게까지 난리지라는 내내 의문을 갖고 봤거든요. 그 약간 근데 저는 맞아 하는 게 있어.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왕가의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 지금 내가 별로 그렇게 안 땡겼던 이유가 왕가의 영화에 환장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중에 비밥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왕가의를 안 본 걸 지금까지 후회해요. 지금은 내가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지. 그치? 그때 딱 그게 있어. 그 시기에 그때 왕과의 영화를 네. 봤다. 그때 그러면... 봤으면 나 지금 이번에 한국에 나온 그 4만 원짜리 책 샀다. 뭔지 알겠다. 그랬으면은 지금 이렇게 같이 팟캐스트 못.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저는 재즈를 이때 당시에 한창 들었었고, 그리고 막 프로그레시브랑 이상한 거 막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게 걸렸고.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저는 여담이지는 심지어 페이 발렌타인이라는 이 여자분의 코스프레도 했었어요. 사진이 없어 다행이에요. 지금 하나도 안 남았어. 다행이에요 정말. 아쉽다. 근데 이게 진짜 노출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자체에 그 여성 캐릭터들의 노출이 좀 있어서 성인 딱지를 달고 국내 투니버스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밤때 밤때 약간 시티 약간 심야 네. 방영하고 일본에서도 심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논란이 조금 있었었대요. 그리고 내용이 심오하다기보다 뭐 내용이 심오한 것도 있는데 그런 뭐 노출이나 아니면 약간 총 쏘고 뭐 칼 쓰고 이런 것 때문에 그치. 일본에서도 처음에 방영했을 때는 전체 다 방영을 못했었고 나중에 재방영을 했었고 국내에서는 좀 잘린 게 많았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무삭제 버전으로 봤었는데 네. 일본이 또 약간 그 기준이 오히려 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데 맞아, 맞아. 폭력적인 거에서는 네. 또 되게 엄격하고 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애니메이션 보면 1화부터 26화까지 담배가 안 나온 화가 한 번도 없고 다 담배를 물고 술을 달고 살고 그건 확실히 근데 좀 맥주라기보다는 네. 약간 컵 온더락으로 먹는 맞아 맞아 그게 되게 어렸을 때는 호기심에 아 저런 세계가 되게 그리고 막 그 재즈 선율 흐르면서 그치. 막 어디 가서 주인공 티셔츠 절대 안 입고 이상하게 자켓 셔츠에 팔 걷고 그리고 여자들도 약간 되게 세련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홍콩의 그 장만옥이 그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 이 캐릭터 디자인 아마 그 에가와 타치야 작가가 그건 모르겠어요. 했었다고 네. 알고 원작자? 있는데 원작자? 원작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캐릭터 작화 디자인 그분이 또 되게 선정적인 만화 많이 그려졌던 분이거든요. 뭘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동경대 러브 스토리인가? 아 동경대 러브 스토리? 뭔지 알아요? 뭔지 만화책으로는 아시죠? 봤어요. 그 골든보이랑 골든보이 알아요. 네네네. 정말 그 80~90년대 일본 고전 성인물 같은 느낌이네요. 정말 다 삭제가 된 만화의 그 해적판 만화인데도 막 다 교실에서 애들이 돌려보던 그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페이 발렌타인 캐릭터가 아마 네. 대표적으로 그 사람 스타일이고 그 동경대 러브 스토리 동경대 이야기 네네. 아무튼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국내 성인 게임 캠퍼스 러브 스토리 그게 그랬던 약간 그 작화가 좀 비슷하다 생각해보니까 그 캠퍼스 러브 스토리가 아마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목이 아마 그렇게 바뀌었을 네.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어쨌든 그쵸 되게 막 가슴 부각하고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죠 사실은 네, 되게 비련의 캐릭터고 쎄 보이지만 사실 나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뭐 일본 애니메이션은 요즘이 더 심해서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게 그 흐름이 되게 좋은 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물론 어떤 에피소드를 먼저 봐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게 각 에피소드마다 다 너무 다르고 결이 다 얘기가 다 다르고 등장인물들이 주는 있지만 부는 항상 다 바뀌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뛰어들기도 좋은데 저는 이걸 처음부터 보셨으면 좋겠는 게 처음에 그 제트랑 스파이크랑 두 사람이 시작해서 거기에 곁다리로 하나씩 붙고 나중에 완전체가 됐는데 완전체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거지 게 약간 페이 발렌타인 그 여주인공이었던 페이 발렌타인이 이 비바포에 탑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떠나진 않지만 어쨌든 갈등 이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즈음이 아마 에피소드 25, 26 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 되게 성인 애니메이션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기에 되게 화려하고 정말 약간 풍성한 느낌의 다양한 거 다 때려박아도 되게 퀄리티 좋았던 그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게 제가 블레이드 러너를 좋아하는 게 이거 지금 제 비웃는 말투 아니요 비웃는 눈빛이 아니야 블레이드 러너 또 얘기해 아니에요. 근데 블레이드 러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게 실사판으로 나오면 블레이드 러너 2049처럼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걸 카우보이 배우 영향이 있긴 있었겠죠.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비밥 같은 경우 실사판 얘기도 사실 꾸준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결국엔 안 됐지만 네, 할 수가 없었고. 작년 연말에 돌연 실사판으로 드라마를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또 쏙 들어갔고. 근데 키아누 리브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키아누 리브스. 키아누 리브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캐릭터 주인공 실사판 주인공? 안 되죠.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만 누가 더 하겠어, 젊었어야. 이거? 그리고 아 지금 너무 늙어서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도 키아누 리버스는 그냥 무표정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다양한 그쵸, 감정을 스파이크는 좀 더 그 어떻게 보면 그 시티헌터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에바료라는 캐릭터처럼 네. 그치. 건들거리고 내가 지금은 장난스럽고 이렇지만 나는 이런 모든 과거들을 묻고 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란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깐족거림과 진지함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배우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키아누 리버스는 그냥 가만히 있는 저는 사람이지. 연기로만 따지면 차승원 씨 생각나네요. 차승원 네. 좀 차승원 괜찮네요. 조금 더 젊고 약간 더 말랐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할리우드나 그런 데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배우가 있다면 생각이 안 나네요. 사실 이거를 실사화하기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욕심이죠. 감독 욕심일 수는 있어요. 워낙 대작이고 만들고 싶어 하긴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굳이 네. 그게 뭐 이제는 그거를 실사로 보여주는 게 막 놀라운 기술력도 아니고 이제는 맞아. 그리고 지금 아키라 얘기 또 계속 나오잖아요. 뭐 디카프리오가 뭐 제작을 하네 주연을 하네 아키라 뭐. 실사와요. 네. 약간 가지가지 네. 본인들의 꿈을 인랑을 보시고 다들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아, 본인의 꿈은 알겠다고 네. 나도 궁금은 해. 근데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약간 이런 생각인 거죠. 이게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를 그렇죠. 그 실사화가 사람들이 실사화가 뭔가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완성이 된다라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죠. 그 이 실사화에 키아누 리버스 얘기가 나온 게 아마 워쇼스키 지금 자매인 그분들의 의견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매트릭스 파리 아직 살아 있을 때. 맞아. 매트릭스 파리 있을 때 키아누 리버스를 쓰면 어떻겠냐. 이게 그 이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 마침 매트릭스랑 좀 겹쳤었고 워쇼스키 그 자매가 일본에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있네. 그래서 이 와타나베 감독도 외국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네. 그래서 나중에 애니메트릭스라는 작품을 같이 만들기도 했었어요. 맞아. 그거 되게 애니메트릭스 되게 좋죠. 좋아요. 네, 되게 좋아요. 많이들 모르시는데 되게 좋죠. 애니메트릭스는 구할 수 있을까요? DVD로 그럼? 있어요. DVD로 있어요. 그 매트릭스 프릴로지의 블루레이는 그게 빠졌는데 과거 DVD판에는 총 4편으로 해가지고 애니메트릭스가 껴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비교적 최근에 이 비바브 감독이 만들었던 거이기도 하고 근데 매트릭스 세계관은 약간 지금은 좀 약간 좀 지루하죠. 낡은 낡았죠. 근데 카우보이 비바브에 또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시큰둥하게 봐서 그런가 후반부에 갑자기 어두워지는 그 분위기에 되게 적응을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 비샤스라는 네네네. 캐릭터가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스파이크와 아마도 뭔가 과거에 여성이 한 명 뭐 죽은 네. 여자 캐릭터가 네, 있었는지 네, 뭔지 네.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러니까 내용에 몰입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내 쟤들이 왜 저러나라 약간 그런 감정으로 알겠다. 시리즈를 봤는데 저도 사실 스토리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느낌? 얇은 담배 연기 온더라 재즈 그죠. 그러니까 브라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작화나 지금 신카이 마코토나 이런 감독들이 주목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정말 어떤 장면 장면에 그걸 묘사하는 방식 그리고 이거는 26편 전반적으로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맞아. 그래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편을 먼저 봐도 상관은 없지만 이것이 또 되게 좋은 것은 1편부터 봤을 때 또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개별 에피소드이지만 정서가 연결이 되고 이것들이 이 인물들의 과거를 쌓아버리니까 각각 봤을 때보다 쭉 이렇게 1편부터 쭉 봤을 때 25, 26까지 갈 때 그 오는 감정이 또 다른 거죠. 근데 전반부랑 후반부랑 또 결이 약간 달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부에 가면 페이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행성에서 깨어나게 됐는지 어떤 행성에서 깨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뭐 아인이나 뭐 에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파이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그게 비셔스라는 사람이랑 연관이 있고 이 사람과 대결을 하잖아요 나중에 네. 대결이라 그럼 되게 이상한데 아무튼 마주하는데 그런 것들이 후반부에 좀 몰려 있어요 후반부 저는 그거를 되게 덜컹거린다고 생각을 했고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아 네. 그게 물론 가이낙스 애니메이션도 나디아라거나 그러니까 되게 활기찬 모험물처럼 시작했다가 막 점점 어두워지면서 막판에는 그치. 정말 그와 그녀의 사정도 그렇고 맞아요. 카레카노 네.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이 흐름이 그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한국 영화도 이때, 처음에 웃겼으니까 뒤에 울려야 된다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지한 게 있어야 국제시장 같은 거 규칙이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좀 그 카우보이 비바이 그게 되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분명히 너는 시작할 때 안 이랬는데 이제 와서 왜 진지한 척을 하지? 근데 에반게리온도 그런 거 좀 있지 않았어요? 에반게리온은 근데 솔직히 처음부터 좀 삐걱삐걱했었나? 막판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네, 막판이 너무 심해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지. 이야기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막 작화도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약간 활극. 으로 시작을 해서 뒤로는 조금 비극으로 가서 뭐 적응이 안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워즈처럼 시작해서 블레이드러너처럼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럴 수 있네. 근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비밥은 되게 교훈적인 지점이 좀 있었는데 어떤 네. 교훈이요? 어떤 교훈이냐면 재즈를 좋아하자 이게 아니라 네. 그 스파이크가 항상 되게 무심하게 사건을 대하는데 그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거를 계속 약간 그 대사로 되게 불교적이네요. 네, 대사로 나오진 않는데 그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 그리고 마지막 편에 원래는 깨지 않은 꿈을 꾸려고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그만 깨버렸어.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김지훈이 만들어야 되네. 이런 아 그런가? 아,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네. 김지훈이 그 뽕 가득 차가지고 만들어. 달콤한 인생 갑자기 생각나고 막 그죠. 근데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정말 약간 생각하기 나름이고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원론적으로 막 고루하게 들어오지 않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빨로. 지구, 네, 지구를 지켜야지 뭐 환경을 보호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스타일빨 좀 그런 게 있고요. 진짜 작품 자체가 하드보이드도 있고 누아르도 있고 SF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코믹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진짜 복합적인데 이게 되게 잘 녹아져 있어요. 긴밀하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면 정말 아무렇지 않은 너무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이럴 것 같은데 심지어 그 각각의 그 뭐죠 그 퀄리티가 좋아요 각각의 장르가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에 그걸 다양한 스타일로 보여주다 보니까 뭐 그게 SF든 뭐 로맨스든 코미디든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그게 비밥이라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톤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더 정말 다양한 재즈를 듣는 느낌도 사실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 음악에 대한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카우보이 비밥은 그쵸. 저는 이거를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는 불법 다운로드로 들었었고요. MP3를 당시에는. 넣어서 예. 그 이게 발매됐을 때 그때 좀 샀었는데 음악이 OST가 5개고요. 그리고 리믹스 앨범이랑 극장판 OST가 극장판 OST가 하나가 아니라 또 2개로 제작했어요. 거기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베스트 앨범이 하나 있고 그게 되게 컴플레이션처럼 하나가 나왔고 그래서 국내에는 발매된 게 한 3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총 다 합하면 10개에서 11개 정도 되는 앨범이고 진짜 잘 팔렸나 보다. 애니메이션이 하나인데 와 26화라고 해도 하나잖아요. 근데 그, 음악을 다 다르게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칸노요코가 이 음악을 전체를 다 작곡을 했는데 칸노요코가 그 감독의 주문과는 별개로 본인이 작곡을 다 끝내서 감독한테 보여준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에 감독이 한숨을 훅 쉬고서 이 음악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연출을 늘려야겠군. 그래서 연출을 추가로 하는 게 되게 많대요. 근데 그거를 다 넣다 보니까 이제 OST가 이렇게 많고 이 정도 OST를 할애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죠. 실제 이게 그러면은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느낌이긴 하지만 진짜 이 영화의 이 애니메이션에서의 음악의 비중은 정말 스파이크와 그런 인물들의 비중만큼 사실 크고 네. 어떤 에피소드의 뭐 톤을 조정한다거나 네. 인물의 감정을 한다는 거에서 음악이 정말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런 이유가 있어. 음악에 맞춘 거네. 그 음악에 맞춘 게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머시룸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하나 봤어. 뭐였더라. 제목이 대충 이래요. 뭐 몇 개만 말씀드리면 소행성 블루스, 게이트웨이 셔플, 타락천사의 발라드, 헤비메탈. 정말 90년대 느낌 세기 말이다. 왕갑이다. 뭐 헤비메탈 퀸, 심야의 헤비록, 뭐 피에로의 진홍곡. 이 피에로의 진홍곡 같은 게 그 미치광이 피에로 그 영화를 토대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카우보이 펑크하고 마지막 25, 26편이 이 애니메이션의 핵심인데 더 리얼 포크 블루스라고 해서 엔딩곡으로 유명한 게 이 전반적인 건데 그분 너무 좋아요. 그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머시룸 삼바 같은 경우에는 칸노요코가 작곡을 다 했는데 칸노요코가 버섯을 진짜 좋아해서 머시룸 삼바 네. 이게 그 독버섯 사건인 거죠? 네 맞아요. 버섯을 좋아해서 이 에피소드는 진짜 칸노요코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갑자기 좀 쉬어가는 느낌이긴 했어요. 생뚱맞게. 그리고 이 그 인물들 중에 에드라는 그 꼬맹이가 칸노요코를 토대로 만든 캐릭터라고 하고 그 친구가 나오는 에피소드의 모든 그 음악들은 칸노요코 때문에 연출 분량을 늘렸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와타나베가 그때 되게 뭐랄까 쪼렛 감독? 어. 본인의 아니 그렇진 않았었을 텐데 칸노요코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나 사실? 칸노요코가 글쎄요 이거 만들 때 근데 학생이었었어요. 뭐 대학생이었어요.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영감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좋았으니까 했겠지. 좋았으니까 했겠죠. 예. 이렇게 좋은데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칸노요코는 혹시 다들 잘 아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얼마나 칸노요코가 최근에는 활동 거의 안 해가지고 저는 따로 그렇죠. 그분의 음악을 뭐 찾아듣거나 한 적은 없어요. 칸노요코가 그 기본적으로 좀 유명한 건 말씀드리면 천공의 스카플로네랑 울프스레인이랑 물론 공각기동대랑 그 건담 시리즈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거는 잔향의 테러. 그게 와타나베 시니치로 거. 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거는 뭐 코에이 시절의 대항해 시대의 게임 1, 2 OST. 그건 재즈만 하는 분은 아닌가 보네요. 네, 진짜 전방위적으로 다 하고 그리고 이 카우보이 비밥 애니메이션 내에 음악들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다 못해서 밴드를 따로 만들어서 그 밴드에서 자기 멋대로 연주를 한번 했었어요. 되게 특이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분이.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이 정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작곡을 한 사람이 별로 없고. 그쵸. 저는 어렸을 때 칸노요코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감독이랑 트러블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비밥 자체에서도. 이게 저도 뭐 비정기적으로 카우보이 비밥을 다시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우보이 비밥을 보면은 결국에는 칸노요코로 태클을 타게 돼요. 이 사람의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막 타다 보면은 결국에는 표절해서 끝이다. 왜냐면 아 이게 너무 짱인데 음악을 막 찾고 뭐 유튜브를 돌고 뭐 구글링을 하면은 점점 내가 가는 목적지는 표절이야. 이게 좀 항상 좀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그렇게 찬사를 받는데 이제 그 끝이 표절이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근데 그 표절 시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한 게 없어. 없대요. 뭐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대. 때문에. 그 또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한국 게임 OST도 참여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라그나로크. 국내에서 내한 공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칸노요코 언제 오지에서 칸노요코 내한 치면은 라그나로크 2 온라인 OST 맞아. 그 2006년 기타가 나와요. 맞아. 아, 참 되게 그래서 칸노요코가 저한테는 좀 그런 좀 복잡한 마음을 주는. 아쉽죠. 전 이거 볼 때 진짜 열광적으로 칸노요코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진짜로 너무.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카플론의 OST가 너무 좋잖아요. 에스카플론의 OST 다 들으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나요? 저는 그 오프닝 주제가 에스카플론인 거. 내가 저것만 안 하려는데 돌고이 대신 해줬어. 예, 아마 음악 깔릴 거예요. 근데 그 딱 시작할 때 그 현 휙하면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죠. 라젠카에서 아마 좀 영향을 받았어요. 라젠카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칸노요코는 어쨌든 좀 간단히 말씀 더 드리면 지금 1964년생이고 지금은 50년 50대 중반 후반? 네. 근데 여전히 게임 관련해서는 애니는 조금 덜하는데 그런 건 좀 했어요. 바닷말 다이어리나 잘 모르시는 분들 아. 우아한 세계의 OST를 칸노요코가 아. 일정 부분 담당했고 한재린 감독. 아, 네. 한재린 감독. 예. 네. 그래서 워낙 좀 천재였다고 해요. 야마 음악교실 태생으로 콩쿠르 나갈 때마다 피아노로 상을 탔던 영재였고 근데 물론 막 조성진처럼 쇼팽 콩쿠르 1등 이런 건 못했지만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이미 앨범이 대학교 입학할 때 앨범이 냈던 게 한 4개, 5개 정도 있었고 뭐 아직도 칭송은 많이 하는데 그 표절 시비 때문에 저도 조금 아깝긴 하죠. 그쵸. 마음이 안 좋아. 일본 물론 이제 표절을 했다면 이제 그거는 본인의 잘못이긴 한데 일본 사회가 천재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천재 만들기. 그러니까 그 천재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완전히 사기로 밝혀진 그 시각 장애인인가 네, 그 작곡가 맞아. 사건이 네, 맞아, 맞아. 있었잖아요.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간단히. 시각 장애인인 어떤 그 작곡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곡을 잘 쓰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일본 사회에서 천재라고 띄워주고 막 오만상이라는 상을 다 타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작곡한 게 하나도 없고 뒤에 아, 고스트라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고스트라이터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신화가 그래도 그 곡을 쓴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이게 그 천재성이라는 어떤 그 막 언론에서 띄워주고 했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고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너무 그냥 아무 갑자기 어딘가에서 나타난 그 천재성이라는 거에 되게 너무 많은 어떤 것들을 투영하고 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흠집내기를 하려는 것도 사실 많죠 일반 사람들이 뭐 서태지만 해도 아직도 표절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에이. 아 근데 진짜 칸노요코의 가장 역작은 카우보이 비밥이었는데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역작이 칸노요코의 표절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평가 절하를 받는다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타깝죠 너무 그쵸. 아니 우리 오늘 약간 아직 준신 안 했지만 엄청 좋아하는 거를만 얘기를 하다가 약간 결말이 좀 슬퍼 약간 양가 감정이야 아 이게...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 이런 게 묻어있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근데 진짜 카우보이 비밥은 감독이 아무튼 그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표절 시비가 붙고 나서 작곡가가 최대 작곡가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심지어 음악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대부분 작곡했 네, 근데 이거 음악만 따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저는. 좋죠. 네, 영화를 안 보셔도 너무 많으니까 에피소드가. 근데 엄청 좋죠. 그러기에는 이제 천국의 문 극장판을 보통 추천을 드리는데 극장판만 보기에는 앞뒤 내용이 전혀 이어지지가 않아서 극장판은 솔직히 카우보이 비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로 나와서 특전 같은 걸로. 네, 특전 같은 걸로 나와서. 저 복습을 한번 하고 싶긴 하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시큰둥하게 봤는데 지금 보면 또 완전 다른 감정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에요. 시큰둥할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게 나와요. 그 도군 아까 얘기 성룡 얘기하니까 여기 이 감독이 이소룡을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서 스파이크 스피겔이 그 뭔가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거 할 때 이소룡 몸짓이랑 되게 비슷한데 실제로 그런 걸 많이 차용을 했대요. 절권도. 뭐 그런 이손 모양 이런 네네네네네 쌍절곤 돌리는 것도 나오는데 이게 되게 웃긴데 그 마지막 편에 비셔스랑 대결할 때 총을 쓰지 않고 쌍절곤을 쥐어주려고 했다가 진짜 혼나야 돼 진짜 제작부한테 엄청 까이고 혼나야 돼 정신이 있는 진짜 혼나야 돼. 근데 그랬어 봐. 이제 애니메이션이 지금... 평생 놀림 받는 거예요. 평생 놀림 받죠. 우리처럼 20년 뒤에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한테 놀림 받는 거야. 팬들이 막 항명서 내고 막 다시 만들어 달라고 에피소드. 근데 제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싶은 이유는 1편부터 26편까지, 그러니까 물론 준 씨처럼 중간에 약간 너무 흐름이 이상하게 끊어진다 뭐 그런 분들도 꽤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딱 1편에서 시작해서 26편에 정확하게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해서 딱 끝나는 끝맺음을 하는 애니메이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에반게리온이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에반게리온의 그 고충을 딛고 카우보이만 봤을 때 되게 구원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신극장판이 필요 없는 작품. 깔끔하죠. 맞아요. 신극장판이 필요 없는 작품.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뭐야 천공의 문이 되게 엔딩이 저는 진짜 아직도 간지가 진짜 간지 진짜 개폭발한단 말이에요. 간지 폭발. 그래서 정말 방금 말씀하신 깔끔하다라는 표현이 사실 TV 시리즈만으로도 너무 완벽한데 그냥 쫙 흐름이 딱 해서 착 끝났어. 근데 천국의 문으로 딱 보여준데 그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이게 딱 해갖고 그 엔딩 장면을 팍 하는 순간 이거다. 이거다. 간지의 기억이 안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간지의 애니메이션. 정말 기깔나는 팬픽이다. 그쵸 맞아요. 그리고 매 에피소드 마지막에 See You Space 카우보이라고 떠요. 그게 TV 방송 같은. 네, TV 네. 방송 같은 그런 약간 느와르나 뭐 하드보일드 액션 옛날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인공들이 잘생기고 예쁜 건 덤이고요 일단. 비샤스 목소리가 되게 좋았던 걸 기억나요. 아, 네 맞아요. 금발 아니었나요? 은발. 은발인가? 어쨌든 되게 금은발. 약간 그 파이널 판타지의 세피로트 같은.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당시에 약간 유행하던. 맞아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파이널 판타지 A 주인공처럼 그런 머리 유행했었죠. 뭐 한두 편 정도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악은 아마 처음에 딱 그 주제곡이나 엔딩곡 들으시면 뭔지 알 것 같아요. 음악 너무 좋죠. 저는 이 정도 카우보이 비밥 얘기. 네. 네. 그 정도. 네. 네 저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이창. 곧 업로드될 춘씨의 2창 특집도 기대해주세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하트도 함께.